언젠가 한번 만날 수 있을까. 가끔 너를 떠올리고 있나 봐. 흘러가는 세월에 희미해진 너를 가슴 한켠 묻어뒀나 봐. 시간을 돌려 그때로 돌아가 너를 다시 만날 수는 없을까. 가슴속에 참았던 그 말들이 세월을 빈 길 삼아 말하고 싶어. 난 꿈을 꿔 지난 날 그대의 사랑을. 난 꿈을 꿔 흘러간 우리의 기억들. 난 꿈을 꿔 그대의 눈빛 속 달콤한 사랑을. 아무도 몰래 그대 때문에 웃었는데 가슴속에 참았던 그 말들이 세월을 빈 길 삼아 말하고 싶어. 살다 보면 한 번쯤 기억이 나겠지. 살다